서 돌아 선 너의 주변에 흐른 눈물 차오 나는 보았네 가지 말라 그 한마디 입가에 맴돌아 하지 못했네 그대 혼자 떠나버린 텅 빈 자리에 남겨진 고독 내 가슴에 젖어드는데 언제 다시 만나려나 기억도 없이 떠난 사람아 그대 멀리 떠난 뒤에 생각하니 진실한 사랑이었네 그대 다시 돌아오면 말해주리라 진실한 사랑 헤어질 순 없는 거라고 그대만은 영원토록 사랑한다 말해줄 테야 사랑 헤어질 순 없는 거라고 그대만을 영원토록 사랑한단 말해줄 테야